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ty. A sidestep right and left to my beat. 追いついた見つけたのさ 簡単と言う

yo. 사람은 on top not yo. 관계에서 꽉지 않게 만들어 버려 너라는 배. 하나부터야 가시 모든 게 특별하지 너희가 심사걸음거리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없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없지 오면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허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는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숨긴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All my mind Bring the pain on, yeah. All the time, bring the pain on. 내가 숨 쉬게 마소사 My everything My planet is Got no feelings I'm singing away Oh, I can't go You're shining on You can't hold me tight Cause you know I'm on fire 약간의 신화 속 깊어 있잖아 모든 빛을 침묵하는 바다 yeah, yeah, yeah. 헤매져 너란 걸 우리 만남은 과대 검증 종교의 유법 우주의 선비 내게 주어진 운명의 신고 너는 내 꿈의 주처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밀 내 손을 적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원조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 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I want it this love yes, I want it a little love 난 너에게 맘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그네 태초의 DNA 가능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소수가 책임 올라 신기하게 자꾸 맞춤이 먼 네가 참을 쌓는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처음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든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세상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중이니까 돌아보신 날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건 우연이 아니니까 완전 달라 baby 너를 찾아낸 중이니까 DNA 내게 사진 I do my thing, I do my thing, I love myself, I love myself. Baby, why? 이제 본데 답해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전화 영어 이거 봐 출소 능공 장파 반과 수과 짠말 뿐이야 밤 부른 바로 날라 나게 날 불러줘 불타오르네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 상상이 없어져가 내 속끝에서 내 발밑에서 달려가는 내 등뒤로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쉬게 해줘 Yeah. gotta stay gold, baby. Miracle taking that moonlight 今宵も眠らない月明かりを頼りに君の元へ Hide and seek 心へ年伸び込んで君の間しか近づくのさいつの間にか 手がでも知らないなその瞳はダイヤどんな宝石よりも beautiful な運動も目と立ってしまうほど君から目離せないのも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빠져 내 술자리 다 빠져 미친 예술가리 안녕 두들 예술 트리플야 아니야 다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미친 예술가리 안녕 두들 인간 트리플야 아니야 Yeah. 곁에 나를 믿어. I'm just alive, I'm a child. 우리가 사랑할까 싶어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 사랑한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하면 너 완벽하게 내 모든 예정들은 다 생겼지. 이루어지지 않는 꿈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m so sick of being sick of love. I'm gonna 알았는지 모르지 But 뒤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저 스스퍼른 그림 여전히 더 파랗지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른 blue 잠시 되지 않기 바래 찾을 거야 Yeah, 세상 분노가 지배함 분노가 없었다 무슨 말 분노하 분노하 분노하 그리고 척각 코코코코 분노한 이국도 내 소망까지 손익과 악익도 남의 앞까지 분노할 여전히 그 카페로 가고 있어 Thank you. 어느 날을 기약하며 이별을 택했던 기억 이나 너같이 좋아했던 민평 커피를 먹다 보니 너가 생각나면 rewind 시간이 많이 지난 요즘 가끔 네가 보고픈 건 왜일까 숨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가슴 깨고 싶어 눈 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s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네 말 듣네 망가진 내 모습 요해서 날 돈을 잡을 수 없어 수 없어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잘못된 For, for, for.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세대 6포 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어른과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상초식처럼 배려해 해보기도 전에 죽여 enemy enemy enemy 벌써부터 고개 숙여 energy energy energy 그들은 폭이기 놓지 않아 너 안에 슬픔은 나보다 예뻐 Can I get a little bit of hope? 산다 청춘이 get fucked up 밤새 이는 진짜부터 Big house and big rings. Plus I shouldn't have any big dreams. 참 편하게 살아. 작품 따위 안 봐도 안보물 안 하잖아. 자자자고 깎았지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자깎아 까먹게 까먹 꿈만 서너리 시작. 내 하긴 걱정 마 멀리라도 갈 거니까.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 학교 때려 찍은 이거 없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는 벌써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우리 멘탈 boy stop 자칫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쳐 그 별에 거짓말이야 속탈라이야 심미심미야 멋있은 차이야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라라라라라 내 꿈의 머리 내 꿈의 머리 머리 라라라라라 고작이 거니 고작이 거니 거니 지겨운 쌤네 반복되는 매일에 어른 누가 부모님한테로 바뀐 꿈 수입해 장래 희망 넘버원 공무원 강요지 꿈은 아냐 구해 말 구원 두소 시간 낭비 야자에 도시구를 날린 나 똑같은 사회에 반하게 멈춰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lips 웃음만 내게 너란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긴 수 없지 알면서도 삼켜버린 고기도 섬 이 다음 날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Oh, yeah.